HUBS.취향, 저격, 바른 웹툰, 길잡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았어요. 중간고사가 점점 다가오면서 다들 공부 혹은 과제에 열심히 매달리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끼니 걸으면서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하고 과제하느라 바빠서 친구들끼리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험 기간에는 혼밥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의 혼밥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 기본적으로 분식집이나 카페는 거뜬합니다. 그 다음으로 파스타까지 가능한데 혼자 고깃집엔 못 가겠더라고요. 시끌벅적한 고깃집에 혼자 앉아 고기를 굽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달까요? 이럴 땐 밥만 딱 같이 먹고 헤어질 식사메이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거기에 음식 취향도 잘 맞고 심지어는 대화도 잘 맞는 밥메이트면 금상첨화겠죠. 오늘은 이런 밥메이트와 관련한 웹툰을 준비해봤어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시죠. 와 더 뉴즈의 힙 투 비 스퀘어. 오늘의 웹툰은 박시인 작가님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입니다. 여주인공 도희는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먹으러 혼자 레스토랑을 방문하는데요. 한지간이 옆자리에서 대기 중인 남자 주인공 혜경과 도희를 커플로 착각하여 커플 세트 메뉴 할인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아무 관계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도희의 합석 제안으로 그들은 주말 밤메이트가 되는데요. 그들은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지만 서로 절대 좋아하지 않기로 약속한 말 그대로 저녁 밥만을 위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처럼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 어떤 마음이 자라날 것 같나요? 저라면 처음엔 매주 주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말만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함께하는 식사가 늘어나면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 같네요. 이처럼 웹툰 속 도희와 혜경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쩔 땐 크림브릴레처럼 달콤하고 어느 땐 김치찌개처럼 짭짤하고 또 어느 땐 파스타처럼 느끼하기도 한 그들의 썸이 음식을 두고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웹툰 저녁 같이 드실래요를 정주행해보세요. 나와 밥 한 끼 해요. 윤현상의 밥 한 끼 해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좋아할게요. 브런치 치즈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그대가 좋아할 거리도 미리 알아놨어요. 이번에는 웹툰 저녁 같이 드실래요? 만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보기만 해도 식욕이 폭발할 정도의 정성스러운 음식 표현입니다. 특히 음식을 표현한 그림체가 한몫하는데요. 음식의 깨알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해서 보는 맛을 더욱 살려주더라고요. 고기의 알록달록한 마블링, 튀긴 돈가스의 바삭한 표면, 우동면에 붙어있는 작은 고춧가루들, 국에 동동 뜬 기름까지. 작가님께서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 햄버거 사이에 있는 탱글탱글한 계란 후라이 노른자를 보고 바로 딱 반숙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전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이 웹툰을 다시 봤는데요. 하필 새벽에 정주행하는 바람에 보는 내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답니다. 음식 그림들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그려졌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 무조건 웹툰 속 음식들 중 한 가지는 먹겠다고 다짐까지 했답니다. 웹툰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작가님 못지않게 음식에 진심이라 직접 웹툰 속 다양한 음식들을 모두 세어보았답니다. 총 31가지 음식들이 등장했고 전 그 중에서도 치킨과 맥주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바삭한 치킨 한 입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이 세상 행복을 다 머금은 느낌이 아닐까요? 김진호의 치맥. 잠을 오질 않아 여름밤은 뜨거워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들 오늘만은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줄 사람을 원해 너에게 전화를 해 바람도 딱 좋은데 너도 딱히 할 거 없잖아 세상은 좋아져도 기계의 노예가 돼 너는 점점 사라지잖아 밖으로 나와 오, 오, 오, 오. 맥주를 들고 오, 오, 오, 오. 집키를 들고 오, 오, 오, 오. 살아있음을 오, 오, 오, 오. 우리 노래해 추운데 너도 딱히 할 거 없잖아 세상은 좋아져도 기계의 노예가 돼 너는 점점 사라지잖아 밖으로 나와 오, 오, 오, 오. 맥주를 들고 오, 오, 오, 오. 집키를 들고 오, 지나가버렸듯이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웃고 있듯이 그래 오늘 밤은 기분 좋게 마시고 서로 살아있음을 느껴보네 웹툰 저녁같이 드실래요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바로 주인공 도희와 혜경의 대화 내용입니다. 혜경과 도희는 서로 애인이 생길 때까지만 서로의 저녁밥 메이트가 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렇다고 정말 말 그대로 밥만 먹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이 흐르지 않게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과거 연애담을 들려주기로 합니다. 도희는 8년간 한 남자와 사귀었고 주인공 혜경은 여러 타입의 여자를 짧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연애 스타일을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서로 아무런 접점도 없는 같이 밥만 먹는 사이일 뿐이라 그런지 그들은 마음 깊숙이 있던 솔직한 이야기들까지 꺼냅니다. 이렇게 그들이 밥 먹으며 나누는 연애담을 보고 있자니 제가 마치 그들과 같은 식당, 그들의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또 귀가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들린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시나요? 언제나 들어도 재미있는 남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도 어서 제 테이블에 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윤종신과 레게 강 같은 평화의 쿠바 샌드위치 샌드위치 어때? Last fork Slice and mustard Butter Pickle Swiss cheese 허기빵 준비됐어 Trip 발라줘 머스타드 빵에 발라줘 햄 폭시스 피클 순서대로 올려줘 속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아보는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저는 웹툰 저녁같이 드실래요 속 남자 주인공 혜경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혜경은 도희와의 저녁 식사 중 이런 말을 해요. 책이랑 영화랑 커피, 맛있는 한 끼 식사와 가끔 그걸 같이 먹어줄 사람, 이거면 살아가는 데 충분해요. 혜경이 바라는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 별거 아닌 일이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전 음식에 누구보다 진심인데요. 동기들을 만나면 전 맛집 찾기 담당을 꼭 맡아요. 저에게 누군가와의 식사 자리는 곧 대화 자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전 양질의 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맛집을 찾아본답니다. 대화 중 맛있는 음식은 낯선 이들을 친근하게 만들어주고 이미 친한 사이는 더 큰 유대감으로 엮어주죠. 그리고 어쩌면 또 몰라요. 낯선 이와 함께한 식사 자리를 통해 발전된 사이가 된다면 그 낯선 누군가와 음식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누군가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싶은 특별한 마음이 생겨날지도요. 여러분, 그러니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저녁 같이 드세요. 오반에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루는 너무 빨라 배도 고프지 않아 오늘도 그저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갤러리 속에 타만 그대게 전화를 할까 시간도 늦었는데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러면 남동은 어때? 홍대 사람이 너무 많죠 부담은 안 가져도 돼 사실 제 월급날이라서 예약 좀 해놓을게요 전철 출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거기에서 보기로 해요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있어줄래요 출근이잖아 집에 가기 싫은데 지금 시간을 멈출래 그녀는 택시 잡아 난 그대 손을 잡아 한두 늦었는데 술 한 잔도 하시네요. 내일이 되면 분명 후회가 되겠죠. 끝이 없길 바래도 시간은 3시 반. 오늘 유독 내가 힘든 줄 알겠지. 언젠가부터 그댈 사랑하게 됐지. 나 웃어주는 그대 너무 새치. 이제 곧 집에 들어가야겠지만 평일에 보기 어려워진 대신 어차피 곧 주말이 와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있어줄래요. 그러다 숨이 나면 웃어도 돼요. 오늘 하루가 그대에게 흔하지 않게 기억에 남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오늘이 지나도 떠나지 마요. 난 아직 기대고 싶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와도 나 그댈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만. 이번 주는 웹툰 저녁같이 드실래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웹툰 저녁같이 드실래요는 라면과 김치 조합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라면을 먹을 때 김치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로 둘은 찰떡궁합의 조합을 보여주죠. 이처럼 웹툰 저녁같이 드실래요에서는 사랑과 음식, 이 두 가지 주제가 찰떡호흡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이 어린 음식을 나누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식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도희가 혜경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한마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 흔한 말은 사실 듣기도 하기도 어려운 용기 어린 말이죠. 하지만 이 어려운 말 한마디로 인해 어쩌면 새로운 관계에 사랑의 시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가족, 동기 혹은 새로운 사람에게 한마디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랑 같이 밥 드실래요? 라고 말이죠. 아, 그래도 금요일 점심 밥메이트는 저희 바른 웹툰 길잡이인 거 아시죠? 매주 금요일 점심 식사는 저희와 함께 하기로 약속.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지연, 저는 바른 웹툰 길잡이 강나연이었습니다. How can we be happy when they know you aren't with me? H UBS